좋아, 필 저리다들 인터넷 티에트로 쿠리아텔 주로비아 통일뉴스 안나 하이아타 대선 릴라주라디 따라 필 주로비 리타 투비기 에올라니 함세수라 하지나는 무시트락 아까다들 이슈디마 피 대선 야말 하디와 리슈디 민하다 샤르 와 아라바트 피 안 이라다티야 릴린티라길 이주아비 피 니도알리 라미 일라이카마티 모타마리 우밀 우마 밀 아주리 살라밀 와톤 와타우 히디 와타투 위딜 알라카티 슈마리틀 주로비야 ثم إذا خذت القرار لإقامة مؤتمر أم الأمة حتماً